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통첩장. 남조선 괴뢰 군부 깡패들의 무지막지한 군사적 망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남조선 괴뢰 군부 깡패들이 5월 27일 우리 측 서남 해상에 불법 침입하여 정상적인 임무 수행 중에 있던 아군 해군 연락선을 정조준하여 40mm 기관포 사격을 해대는 극히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는 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섭게 격노시키고 있다. 극도의 대결광기에 들떠 포사격까지 해댄 도발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하자는 천만 군민의 무자비한 보복 열기가 하늘 끝에 치닫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괴뢰 군부 깡패들은 이날 이른 새벽 5시 53분부터 수많은 무장 함선들을 우리 측 해상 수역에 들이밀어 도발의 기회를 노리던 중 부업선을 예인하고 들어오는 아군 해군 연락선에 대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40mm 기관포를 마구 난사해댔다. 단 한 문의 포도 장비하지 않은 연락선을 대상으로 감행된 이번 군사적 망동은 철두철미 북남 관계를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계획적인 흉계에 따른 것이다.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해상 침범과 무모한 포사격으로 우리 군대의 자위적 대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으로 조선반도의 화약고로 공인되어 있는 서해 열점 수역의 정세를 최대로 악화시킨 다음 반동 어용 매체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도발과 위협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그릇된 여론을 유포시켜 북남 관계의 대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버리려는 것이 도발자들의 악랄한 형심이다. 이번 군사적 도발이 감행되기 바쁘게 괴뢰 군부가 수원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비행단에 비상 출격 대기 태세를 지시하면서 이 수역의 정세를 폭발 전야의 최대 긴장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최근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북남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의 원칙적인 제안에 호응해 나올 대신 말도 안 되는 선비핵화 주장을 내대면서 무작정 거부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북남 대화와 협상을 지지하는 민심의 이목을 돌려보려고 광란적인 북침전쟁 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서해 열점 수역에서 벌어진 천인공노할 군사적 도발 행위는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에 대해서는 애당초 꿈도 꾸지 않고 오직 동족 대결과 북침 야망에만 환장이 된 철저한 매국 반역의 무리 호전광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선의와 아량에 도전하여 감히 괴뢰 군부 깡패들을 내몰아 도발적인 선물질을 해대게 한 남조선 당국에 다음과 같은 통첩장을 보낸다. 첫째, 괴뢰 군부 깡패들을 무모한 군사적 도발으로 부추긴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자들은 온 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야 한다. 이번 군사적 도발은 몇몇 남조선 군부 깡패들의 개별적 망동이 아니라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차단하고 대결 국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악의 국정위기를 수습해보려는 청와대의 계획적인 책동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예민한 열점 수역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 정세를 폭발 전야에로 몰아가기 위해 이번 군사적 도발을 고안해내고 실행시킨 배후 조종자들은 반드시 민족의 준엄한 처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해 열점 수역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는 모든 괴뢰 함정들에 대하여 경고 없이 직접 조준 타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의 선의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의 진정한 대화 요구에 해상 침범과 선불질과 같은 무모한 군사적 대결로 맞서고 우리의 긴장 해소 노력에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 소동으로 전면 대응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남조선 당국은 정의로운 대화 노력에 무모한 군사적 대결로 대답한 이러한 도발 행위로 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의 불벼락을 맞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의 자위적인 보복 타격에 도전에 나서는 경우 보다 강력한 연속적인 대응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최후 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의 사태 발전은 남조선 당국의 차후 행동에 달려있다. 주최 105, 2016년 5월 28일 평양.